일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으로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이 제목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전경 작사, 리종호 작곡인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이 노래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룡장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우리 민군 군인들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그의 선군 용도를 총대로 받들어 갈 드높은 교리가 격조 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손율은 매 부분마다 리듬적으로나 음조적으로 반복적 요소가 많고 특히 동독궁 장단의 멋과 맛을 재치있게 살린 것으로 해서 우리 민들 모두가 즐겨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장군, 이 제목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전경 작사, 리종호 작곡인 조선의 장군, 이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는 백도의 담력과 기상으로 승리의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촌철명장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천만 군민의 요라 같은 칭송의 감정이 긍지높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손율은 힘있고 박력있는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을 촌출명장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끝없이 흠모하고 칭송하는 촌만 군민의 한결같은 감정을 특색있게 형상했습니다. 시간 마지막 순서로 우리 장군님 최일이야. 이지목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리종호 작곡인 우리 장군님 최일이야. 이 노래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는 우리 민군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나 다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분멸의 업적을 감동깊게 펼쳐보여주면서 최고사령관 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일당백의 용맹을 떨치며 위훈을 세우가는 인민군 군인들의 끝없는 행복과 자랑이 긍지에 넘치어 소술되어 있습니다. 경쾌하면서도 기백있고 특색있는 선율은 가사에 반영된 기쁨과 낭만의 정서를 한층 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이 노래는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